톱스 뉴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HBS 창업 커리어 센터에서 6월 7일 오후 5시까지 국가근로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담당 업무는 센터 SNS 계정 운영 및 사무 보조 업무입니다. 지원 방법 및 제출 서류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이며 이메일로 접수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2021 제6기 뉴스 저작권 지킴이를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80명이며 4인 1팀으로 구성됩니다. 모집 기간은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이며 지원 방법은 지원서와 콘텐츠를 압축해 이메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생명 금융영업전문가 과정 16-2기를 모집합니다. 활동 내용은 삼성그룹 조직문화 경험 및 금융 및 투자 지식 함양 등을 위주로 진행됩니다. 지원 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25일까지이며 서류 합격자 발표는 6월 29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포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캠퍼스 2021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 교내 장학금 신청 안내입니다. 교내 장학 신청 기간은 6월 2일부터 30일까지며 한양의 포털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장학명은 사랑의 실천 장학, 실용 인재 장학, 한양 브레인 장학까지 총 3가지 분야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 캠퍼스 학생 지원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31일부터 여름철을 대비해 날씨 알림이 앱을 통해 폭염 영향 예보와 자외선 지수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전했습니다. 폭염 영향 예보는 보건 분야 일반인 위험 수준이 관심 단계 이상일 경우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음 또는 위험 예상 시 하루 전에 미리 제공합니다. 간략한 텍스트 위주의 기존 문자 서비스와는 달리 위험 수준별 상세 대응 요령도 함께 제공돼 실생활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앞으로 날씨 알림의 앱을 통해 다양한 기상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상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청소년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31일 오전 3시 30분경 광주 광산구 한 아파트 단지 야외 화단에서 10대 후반인 여성 청소년 A양이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A양은 사망하기 전날 평소 알고 지내던 또래 남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던 경위가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양의 사망 경위, A양이 신고한 성폭행 사건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전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1일 일선 검사들과 만나 아동학대 사건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가해자를 엄단, 아동을 보호하는 것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아동학대 범죄와 관련해 검사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경찰 등 관계자들의 긴밀한 협업체계가 이뤄져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역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아동인권을 초기부터 전방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검사가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검사 교육을 마친 뒤 청주소년원을 방문해 시설을 참관하고 학생 간 담회, 학부모 화상면담 등을 가질 계획입니다. 이집트 당국이 지난 3월 말 스웨즈 운하를 틀어막아 전 세계 물류 공급망을 마비시킨 에버 기브노의 좌초 원인은 선장의 운전 미숙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웨즈 운하 관리청 사헤드 시아 고문이 자체 조사 결과 당시 선장이 12분 동안 항로를 바로잡기 위해 8차례에 걸쳐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며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에버 기브노가 스웨즈 운하로 들어서면서 오른쪽으로 갑자기 방향을 틀었고 선장이 중심을 잡기 위해 후진하려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버 기브노는 네덜란드 로테르담으로 가기 위해 스웨즈 운하를 지나던 중 좌초됐다가 일주일 만에 정상 항로 위치로 복귀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스타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3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진선, 기술의 이현지, 담당의 이가은이었습니다.